향리들이 탑을 세운 과정을 기록한 문서, 칠곡군 양목면 정도사터 출토, 고려 현종 22년, 고려시대 상주모 경산부에 속해 있던 양목군의 향리와 주민들이 자기 지역 내에 정도사에 5층 석탑을 세운 과정을 기록한 문서다. 1905년 경부선 철도를 건설할 때 철도에 인접한 철터에 석탑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종이에 묵서한 형태로 탑 속에 놋그릇에 담긴 채 발견됐다. 고려시대 문서로는 드물게 54행, 2000여자에 이르는 장편으로 향리들의 주도하에 현종 10년부터 현종 22년에 걸쳐 이루어진 석탑 건립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두 사용이 많아 국어학 분야에서도 주목되지만 양전에 관한 고려 초기 문서의 일부를 전제한 데다 향리가 주도하던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와 지방사찰의 운영 형태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 전기 사회사와 경제사, 불교사 등의 연구에 두루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